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DSN 시사라이브의 물뚝심송 박성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DSN 시사라이브 1부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름없이 손소영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소영입니다. 자, 미세먼지와 함께하는 아주 상큼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아픔, 위안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였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한일 합의를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욕먹을 말을 한 거죠. 욕먹을 말을 했으니 욕을 먹는 거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저거잖아요. 한일 합의 자체가 무효다. 그렇죠. 다시 하자. 근데 그런데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만나서 아무리 그 의례적이고 관료적인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한일 간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자, 빨리 이행하자 이런 것은 합의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일단 그 당 측에서는 그냥 외교적인 차원에서 당 대표가 외국의 외교관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관례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어찌했던 간에 관련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그 사과 중에 가장 안 좋은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당신이 기분 나쁘면 사과하겠다.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사과지. 말실수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 합의의 내용에 기존의 당론이 배치되는데 그 합의를 조속히 빨리 시행하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사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료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료들이나 또 물론 큰 틀의 원칙도 있어요. 핵심은 국가적으로 외교의 문제는 정부와 당들이 다 통합되는 게 좋죠. 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외국에 손님이 오면 손님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죠. 김종인 대표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고요? 그런 생각이? 그 원래 그 사람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자기네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국가 간의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이행해달라 라고 그 얘기를 예의상 한 건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한 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실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점 저는 그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본인 사과는 그냥 안 하시고. 아니, 그 다른 의원들 자꾸 사과하는데 그건 옳지 않죠. 실수한 사람이 자기가 사과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그 이어서 한 다른 얘기들은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아마 두 번째 꼭지하고 이제 관련이 될 건데. 지금 이 두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 관련된 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 있죠. 그 이거는 이제 젊은 시청자분들께는 잘 전달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좀 고집이 세집니다. 왜 날 보고 그래? 왜 날 보고 그래? 인생 또 한 수 배웁니다. 아니 집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나? 사람 아니에요. 그 나이가 들면서 너그러워지는 분들 있죠. 대단히 인격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참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잘 삐지고 마음 급하고 금방 서운해지고 그러니까 소심해지고 제가 또 나 욕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나 되게 그래 나 귓속말 하면 내 욕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좀 사람이 품위가 있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절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 사람도 성질 급해지고 성질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잘 해드리세요. 네. 나이 먹을 때 성질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꼬리도 이상한데 안 맞는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예. 다음 소식은 얘기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예, 바로 이어지는 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자, 김종인 대표가 초래한 논란이 이어지는 이 와중에 청와대와 일본 당국 간에도 서로를 비난하는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는 이 건은 양국 정부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양해한 점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양쪽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합의라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확실한 근거는 합의문만 남는 건데 합의문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항상 그 이면 계약 있잖아요. 구두로 한 것도 있고 약속한 것도 있고만 있는데 사실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긴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암묵적이라는 게 문서에 공식적으로 써있진 않지만 예, 일본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 합의한 내용이다. 굳이 합의문에 없다 하더라도 합의한 걸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아, 그러니까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랑 배치되는 얘기네요. 배치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는 우린 그건 언급한지도 않았다. 근데 청와대 쪽의 말도 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무슨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언급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근거냐면은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녀상은 국가나 정부기관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운 거고 비록 그 위치가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본 대사관 뭐 부지 안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세운 동상에 대해서 정부가 철거하겠다 말겠다라고 약속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외교 라인에서는 우리나라 외교 라인에서는 이 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할 위치가 아니다. 이건 민간인들의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리고 거기에 그 소녀상을 세우는 게 무슨 법 위반도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민간인들이 세운 건데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본 장관이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이게 암묵적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이라는 주장을 이렇게 막 하고 나올 수 있는 건가? 그게 이제 저런 건 가능하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민간을 설득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 얘기는 했을 수 있죠. 원만하게 해결되보도록 예,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뭐 해보겠다. 박근혜 정권은 일단 그 합의문을 만드는 게 급했잖아요. 아베 쪽과 그 소유상 그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졸속 때문에 그 더 욕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외교를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그냥 번개불에 콩 국가 먹듯이 그러니까 너무 좀. 그 덕분에 이제 아까 1초 첫 번째 꼭지에서 나왔듯이 김종인 대표가 그 합의가 되었으니까 빨리 해라라고 이제 말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그 소녀상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의 문제니까 민간의 문제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 자꾸 그 얘기를 언급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합의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합의를 인정하는 자체가 틀린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소유상 철거에 대해서 일본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민의 감정이 나빠져서 합의 이행에 더 힘들어지지 않냐.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네. 만약에 네. 김종인 대표는 그 합의 우리나라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합의를 안 했다라는 말을 믿고 그 얘기를 한 건데 청와대가 그걸 해줬으면 어떡해. 그러면 일본이 보기에는 완전 민망하잖아 이거. 뭐지? 막 너무 당신들은 저 청와대 말이 틀리고 야당 대표 말이 틀리고 이러냐. 참 알 수 없네요.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문서화하고 녹취를 그렇죠. 해놓고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망신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교에서만큼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말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도 벌써 일본 이게 만약에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일본 측에서 보면 우리끼리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쉬쉬하면서 몰래 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좀 해결이.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꺼낸 이유가 누구 말이 맞느냐 뭐 이런 거 따지기 위해서 꺼낸 게 아니고 오늘 토픽에 선정한 이유가. 사실 그 위안부 문제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문제인가 그거를 간단하게나마 좀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부 뉴스 브리핑이라고 해도 이 문제의 기원과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우리 문 닫아야 돼. 뭐 저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위험해요. 아니 근데 뭐 일단 듣고 싶어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뭔가 우리 억울하신 할머니들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알고 있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졸속 해결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누구는 해결을 했다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는 다르니까 그냥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제시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대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그 일본 그때 그 일본 제국주의 자체가 어떤 제국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시아권에 퍼져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죠. 성범죄죠. 여러 국가의 많은 수의 여성. 심지어 그 여성들의 국적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조선, 중국, 필리핀, 뭐 버마, 뭐 다양한 나라 있었습니다. 일본까지도요? 일본에도 많은 여성이 위안부 역할을 했죠. 그건 뭐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국가적 규모의 성범죄, 그러니까 대륙 차원의 성범죄가 벌어진 건데 문제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각국의 시스템도 여기에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안부가 거의 납치에 가깝게 끌려가는 과정에 한국 조선인 관리들, 조선인 장사꾼들 다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피해자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포괄적으로 보면은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어떤 거대한 전체주의 시스템이 민간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정확하죠.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거기 그 상황에서 그 당시의 사회 시대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성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여성들에게는 발설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뭐 지금도 쉽지 않은 기록도 없어요. 진짜. 증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그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조차가 90년대까지는 사회적 이슈도 안 됐어요. 물 이루고 있지 않았군요. 그냥 다 숨어 있는 거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그냥 입 다물고 결국 생을 마치고 죽거나. 그게 바로 2차, 3차 피해잖아요. 그분들 계속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다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정신대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정신대라는 표현도 틀린 겁니다. 정신대는 원래 위안부랑 정신대 위안부랑 다른 거죠. 정신대는 그 원래는 정신대가 공장에 가서 일하는 공장 직공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때 여성 직공을 예, 그러니까 뭐 그 일본이 전쟁 문자가 딸리니까 군수 공장에서 여성들이 바느질해서 군복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일하는 거다. 거기 가면 돈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다라고 속이고 위안부를 데려간 거죠. 사기잖아요. 사기 정도가 아니죠. 이건 거의 살인에 가까운 행위죠. 그래서 민간업자도 많이 개입돼 있고 조선인 관리도 개입돼 있고 심지어 마을 단위 어떤 읍장 뭐 이런 사람들 이장 읍장들은 개새끼들 아니야? 이웃이잖아. 이거 안 데려오면은 마을 전체를 다 쑥대밭이 만들겠다 이런 협박도 받았고. 그러면 또 갑자기 개새끼 아니 그 사람도 그럼 역사라는 게 일방적인 범죄자도 없고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역사에 쭉 오게 되면은 다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범죄는 제국주의 일본이 아시아 여성 전체를 상대로 한 범죄예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재인식하자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최소한 90년대 이후로 이게 일본 민족과 조선인들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 감정,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감정 또는 한민족과 일본 민족 사이의 민족 감정으로 발화가 된다고. 그래서 일본족들이 조선 여성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근데 뭐 우리도 모두 다 우리 정부를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니듯이 똑같죠. 예, 예. 지금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본 여성도 피해를 봤었고요. 중국 여성도 피해를 받고 아시아 여성들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 조선 여성들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아시아의 전체 국가들이 다 연대를 해서 그 여성에 대한 또 아시아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인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일본 제국주의에 물어든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분도 포함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의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죽었고 그런데 기록도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개개인의 잘못으로 죽었으니까 끝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책임져야죠. 네. 제국주의 일본이었으니까. 네. 물론 지금 일본은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일본 지금 어디서 제국주의하는 나라 있으면 그 나라도 쑥대밭 되니까. 근데 그 대신 이제 일본은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앞선 제국주의 일본 시절에 우리가 아시아 여성들 전체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다. 이 문제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다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배상할 수 있는 거 다 배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성 전체 이름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문제 해결법이 좋아요. 그런 움직임은 지금 전혀 없나요? 일본 내에서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있고 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게 잘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민족 감정으로 반주를 한다는 거죠. 민족 감정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피해를 받은 일본 여성을 도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친일을 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가? 나쁜 관리나 나쁜 상인들을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한국이니까 한국 대 일본 싸움이니까. 이건 구도가 틀린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등장하면 그냥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자꾸 민족 감정으로 얘기를 접근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건 좀 더 색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위안부 문제에 가장 고생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신 그 정대협 관계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분들도 이런 문제를 대충 다 압니다. 정대협이라는 게? 정신대 대책. 예, 그 90년대 발족한 단체죠. 그 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에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민족 감정 문제를 약간 분리해서 이게 이건 국제적인 일본 제국주의,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아시아 여성 간의 문제다. 라는 걸 우리 사회에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힘들더라도.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이 너무 격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계시는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감정이 네. 격해지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지금 뭐 그럼 독일이나 뭐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일종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 나치의 잘못 굉장히 독일은 논리적으로 잘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의 나치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계속 나치의 문제점을 앞장서 스스로 밝히죠.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을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한 번 사과로 끝이지 않고 그 유대인들 어떤 그 기념비 같은 거 추모비 같은 데 가서 매번 사과를 하고 그 개개인들이 뭐 그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자신의 조상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거를 개인과 국가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죠. 독일 사람은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그 일반 대중들도 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말 굉장히 싫어요. 왜? 스스로 그런 그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네. 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좀 부럽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막 졸속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에 되게 화도 났지만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 점점 연로하시고 몇 안 남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빨리 해결하자는 말도 욕을 먹으면 뭘 어떻게 하면 좀 약간 그게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런 아니, 말도 해도 욕을 먹잖아. 물론 근데 김종인 대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합의를 빨리 이행하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잘못한 거지. 예. 이렇게 그렇죠. 합의가 됐다면.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건, 그렇죠. 단편적이지가 않네요. 이 자료를 동반하고 진짜 포괄적으로 역시 우리는 맨날 항상 예고. 언젠가 이거 한번 깊이 한번 다뤄보자. 그러니까 네.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 좀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포괄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그렇죠. 다음 소식 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볼게요. 1989년 4월 15일 영국 세필드 힐스버러 경기장의 관중석이 붕괴하면서. 96명의 축구팬이 사망을 했고요. 700여 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장 경비를 맡았던 사우스 요크셔 경찰은 술 취한 축구팬들이 난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관중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4월 26일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당시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경기장에 발 디딜 틈이 없었음에도 경기장 출입구를 개방시켜서 참사를 야기했다고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은 무려 27년간이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요. 2009년도에 조사위원회가 경찰 측에 책임을 인정한 이래 급기야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규명이 어려운 곳, 영국이나 뭐 이 일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게 많네요. 많은 걸 연상시키는 예, 사건이었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사회적으로 규모가 있고 피해자가 많고 또 시스템 자체가 관여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힘들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편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그것 때문에 복잡해서 일처리를 못한다면 그 시스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하려고 만들어낸 화폐 때문에 여기서는 음식이 버려지는데 저기는 사람이 죽고 지금 이 사람들이 89년이면 언제야. 저 막 진짜 꼬꼬마 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상 규명 27년 동안 그 사람들 한 번뿐인 인생은 뭐가 돼. 지금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그게 2014년 4월에 그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열린 FA 4강전 경기 모습이에요. 그 관중석에 자리를 96석을 다 비워놓고 으흠. 거기다 리버풀 이제 머플러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 죽은 분들을 추모하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냐면은 잘 돌아가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이제 대량의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진상을 규명해야죠. 진상을 규명하려면 책임자를 진상을 규명해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당연 수순입니다. 그렇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 단계는 재발 방지. 네. 이 3단계가 가야 되는 거죠.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그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정보를 가장 접하기 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안전 책임자였는데 그 관중객석이 이렇게 붕괴에 주저앉으면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다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막았어야 할 책임자들이 경찰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고의 원인도 경찰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도 자기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상 규명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직업 윤리라든지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한 단계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경찰에 잘리면 이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문을 안 닫았으니까 이거 약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해도 돼요? 아 욕하면 뭐 저 손앵커 평판만 나빠지는 거지 뭐. 예쁜 애가 욕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진짜? 예, 근데 이게 정말. 근데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잊지 않고 계속 진상 규명을 해서 이번에 첫 판결이라고 하니까요. 좀 성과를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게 고등법원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니까 네. 그 영국 그 경찰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야, 이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렇게 어렵고 다 미궁에 빠지고 해결도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굉장히 큰 희망을 볼 수 있죠. 27년, 그 근 30년 만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경찰의 책임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경찰이 책임져야죠. 네.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경찰은 네.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쓸 네. 겁니다. 왜? 한번 사고 나면 다 잘리는 네. 거니까. 비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좀 굉장히 역사에 한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지만 조금씩 좀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문제를 해결할 때 앉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끈질기게 버티고 끈질기게 해결을 요구해야지 겨우겨우 해결되는 것이다. 원래 그게 원래? 이건 무슨 약간 젊어서 고생은 사서 막 이런 발언 아니야? 나 조금 이거 달라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야. 어떤 사건인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끈질겨야 됩니다. 그럼 그게 빨리 밝혀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고 그러니까. 늦게 밝혀지는 사회는 나쁜 사회죠. 가만히 있어도 정의롭게 밝혀지는 사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죠. 끈질기게 해서 몇 번 밝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쪽이 포기합니다. 야 이거 10년 동안 숨겨도 20년 동안 숨겨도 30년에 까발려지는구나. 할 수 없다. 그냥 빨리 밝히고 끝내자. 그렇죠.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개인들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각돌 한 장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역사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끈질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끈질김이 되게 중요하다. 뭐 여러분 그 이 사회 고칠 게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끈질길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좋은 것도 감수해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어때요? 어때요? 싸워야지. 뭐 저 채팅 우리. 보니까 뭐 아직 우리 얘기 안 들어? 우리 외모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외모요? 제 외모요. 저기 화면 잘 안 보이고. 마음 엉망이네요. 저 이발한 것도 저 이발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궁금하구나. 몇 점 만에 겨드랑이 땀난 거 아직도 뭐라 그러네. 여기 좀 더워요. 여기 좀 이해하세요. 아이고. 앞에 모니터링 화면에 스크린 세이버가 켜지면서 모니터링도 안 보여, 지금. 깜깜한 상태에서 방송하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되게 편해. 오히려 마음을 내려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판결은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좋은 얘기고.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네. 예. 그 끈질기게 한번 해봅시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DSM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권력 추종형 방송 DSM입니다. 그래서 매주에 금주의 청와대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청와대 친청와대 친청와대 방송이다 이렇게 친청 방송. 친청 오늘 성청 자 박근혜 대통령은요 주요 언론사의 편집 보도국장들을 초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우 많은 주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전달이 됐으나 저희 DSM 모든 스태프들이 며칠 밤을 새우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 무의미할 리가 없을 텐데 해석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 정말 스태프들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사과해. 무슨 뉴스가 하나도 해석을 못해서 내용이 없는 뉴스를 해요? 그런데 일단은 청와대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가장 큰 이슈고 봤어요. 봤는데 모르겠대. 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면 난도 모르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그 전문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진짜 한번 읽어보면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게 과연 그 말을 못 하신다. 말을 조리 있게 못 하신다. 뭐 이런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예, 트렌드 있죠, 예.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마크죠. 트레이드마크. 완전히 개인적인 특성이고. 그거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비웃으면 안 된다고 봐요. 못할 수도 있지, 뭐. 뭐 다른 예. 잘하는 게 있겠죠. 다른 거 하겠죠. 예.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아주 표정과 뭐 이런 걸다 봐가면서 열심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저그 얘기하는 거구나. 난 아직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아들었을 때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은 내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 이 얘기를 진짜 했다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 그렇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그렇게 망가져 놓고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그 전문을 저는 진짜 죽어라고 한번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게 된 느낌이 뭐냐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약간 다른 측면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다. 뭐 내용의 문제가 있다. 이거 다 떠나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청와대 스태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막 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언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언론인들이 편집국장, 보도국장이면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할 이야기를 준비해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작업 자체가 품질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맥이나 그러면 밑에서 맥이는 거야? 우리 각하를? 왜 뭘 그러는 거야? 맥이나고 한참 생겼네. 뭐뽕 같은 걸 맥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아니, 잘 써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심상치 않았던 일이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권에 대패한 다음에 정무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도 벌써 퍼져나온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러고 나왔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다른 스태프들도 이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앞으로 1년 저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심지어 그 취임식 때까지 따지면 더 남아 2년 가까이 남았죠. 이 임기 동안 과연 청와대가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 보통 이런 경우에 뒤로 가면은 약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탈당하는 건 좋아요. 아직 안 했죠. 뭐할건할건뭐저 새누리당은 탈당 요구할 거고 누가 봐도 하나? 안할것 같아, 새누리당. 벌써 얘기는 나와요. 오. 사이드에서 막 탈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되게 고급 정보 많이 아는 것 같다.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나오는데 뭐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청와대가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망가져버리고 일을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손을 놔버리는 분위기가 되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제가 그래서 이 나라 걱정에 잠을 못잔 거예요. 제가 또 애국자거든요, 제가. 나이 먹으면 사람이 없어진다는 아 그리스도 씨. 공부하지. 안 하려고 그랬어. 아우 정말 각하가 그 정도로 나이 먹진 않았거든요. 손녀가 많으시겠어요 우리 언니.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금주의 청와대 코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각하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고를 수가 전문을 한번 없었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각종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조금 해석 자체가 좀 그래서인지 전문을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우리 모두 독해력을 가지고 조금 더 충정하는 마음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이 괜찮을 것 얘기하고 있는 같아요. 자막은 벌써 녹두장군 나왔다. 왜 이래? 이거 스포일링이야? 피디가 스포일러 하고 있어. 피디님이 가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금주의 역사 코너입니다. 자, 1895년 4월 24일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이 사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뒤 시인 안도현은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함께 감상해 볼까요? 좀잘 읽어주세요. 좋은 시입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 속에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신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새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데님을 홀연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산 계곡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때 누군가 찍은 한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는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다굴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 척화, 척외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평소에 그 안도현 시인의 시를 좀 읽어보셨나요? 저요? 그냥 간장게장 그거 보고 울었어. 그 제목 간장게장 아닌가? 연탄불 뭐 그런 거. 연탄불. 근데 근데 참그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걸 떠올리게 하죠. 그 이번 지난주에 그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의 전봉준 장군이 돌아가신 날 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골라봤는데 카메라 틀어놓고 이렇게 녹음 마이크 앞에서 시 읽는 게좀 부담스러우지 않으세요?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라이브로 막 하는데도. 전다 잘해요. 노래도 생각나는데 이 뒤에 하면 깰까 봐. 알지? 녹두장군 아시잖아요,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거기까지 이것도 좋은 예. 곡은 안 붙였어.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동학 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막 있지 않아요? 녹두장군 전봉준 이름은 다 아시죠? 알아요? 뭐 아는 분위기인데 저희 다들 뭐 그냥 네. 몰라도 아는 척하기 설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겠어요. 근데 뜻밖의 그 동학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그리고 그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거에선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거든요.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곧 독재유선 답사기 뭐 이런 거 살까?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봤어요. 이게 어때 황석영 선생님 책 중에 그런 동학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책들 많더라. 그렇죠. 뭐 그런 네. 동학이라는 동학이라는 사건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 조선의 역사 구한말 이렇게 넘어갈 때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분기점을 형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전 사회와 그 이후 사회의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는 또 큰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봉기하는 마음들이 알알이 좀 와닿고 그런데 전 이 시는 처음 봤지만 이게 안도현 시인님이 이 그냥 근데 이 안도현 시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0살은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아 저 사람아 봉준이 이 사람아 봉준이 이 사람아 이 되겠어 이거 이래가지고 마음이 네, 먹먹해지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게 전부인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뒤로 아 맞다 여기 끝난 게 아니지 참 여기 또 있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어지는 시장잡담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총선 결과 분석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다소 군소정당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내용이 있겠나 싶기도 야, 하지만 사람 옆에 앉혀놓고 내용이 아니, 없다고 아니, 막 그냥 잘 몰라서 근데 하긴, 여기까지 그, 봐주셨으면 뭐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다 봤습니다 아니야 더 봐줘요 뭐 별로 할 일들도 없잖아 이러면 안 돼 우리 팬들도 안티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DSN 손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치고 이런 악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